난 수많이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 많이 갑자기 왜 떠나간 거니 내 생각은 가끔이나 하니 널 미워하진 않아 사랑하기에 모든 게 불투명해지 내 미래 꼭 돌아올 거라는 기대 바보 같다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은 그래 애타는 나의 진심이 저 하늘새 하얀 구름이 되어 내게 전할 수만 있다면 영원토록 널 기다리리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 아무리 날 지치게 해도 널 향한 끝없는 내 사랑 다음 세상까지 영원하리 내게 오직 너 하나뿐인데 내게 너 하나뿐인데 나 지금보다 너